햇살 속에 속삭이는 우리들 사랑. 다정하게 둘이 걸어가면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둘이 웃어보면 하늘 저편에 피어나는 하얀 사랑의 기쁨 맑은 햇살 속에 속삭이는 우리들 사랑 우리의 깊은 사랑 나는 알고 있지요 그때 둘이서 있으면 내 마음은 즐거워요 하늘 저편에 피어난 하얀 사랑의 기쁨 맑은 햇살 속에 속삭이는 우리들 사랑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둘이 걸어가면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둘이 웃어보면 하늘 저편에 피어나는 하얀 사랑의 기쁨 맑은 햇살 속에 속삭이는 우리들 사랑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둘이 걸어가면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둘이 웃어보면 하늘 저편에 피어나는 하얀 사랑의 기쁨 맑은 햇살 속에 속삭이는 우리를 사랑 손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둘이 걸어가면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둘이 웃어보면 하늘 저편에 피어나는